왔어요 간밤에 흰 눈이 왔어요 가지에 눈꽃이 폈네요 참 예쁘네요 간밤에 눈이 왔어요 간밤에 흰 눈이 왔어요 가지에 눈꽃이 폈네요 참 예쁘네요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참 예쁘네요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참 예쁘네요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모두 즐거운 노래를 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참 예쁘네요 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모두 다 즐거운 노래를